사람들이 말하더라 새곰 마냥 기레이다대 Innocent as newborn infant Baby naked 착하더라 사람들이 말하더라 전형적으로 이상했다 머릿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Still know what I keep myself clear 어떻게 씻어내는 건지 술 냄새와 담배 연기 Kissy, hickey and shit 오늘 했던 거짓말과 어제 했던 bad decision Do you know what I keep myself clear 다 비누로 씻어내는 거지 비누 비누 Let's 비누 비누 비누 Let's 비누 비누 비누 Let's 비누 비누 비누 Let's 비누 사람들이 말하더라 전형적으로 이상하다 어젯밤에 어떤 일이 Borrow soap, so naked, babe, do naked thing 씻고 나면 또 못 알아보고서 Baby naked 착하더라 Don't know what to keep myself clear 어떻게 씻어내는 건지 술 냄새와 담배 연기 Kissy, hickey and shit 오늘 했던 거짓말과 어제 했던 bad decision Do you know what to keep myself clear 다 비누로 씻어내는 거지 비누 비누 씻어내자 Brand new, brand new 마음 되자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나자 나쁜 마음 모두 벗겨내자 비누 비누 Let's 비누 I'm so fine 비누 비누 Let's 비누 I'm so clean 비누 비누 Let's 비누 I'm so fine 씻어내면 상처 입은 것들 다 씻어내면